사랑의 눈이 눈먼 사람을 나다 이렇게 혼자 남겨졌나요. 그리워 목이 메어와 그 이름을 부르지만 남겨진 초라한 내 모습을 기다릴 세월도 없이 차갑게 나를 잊으라 비돌아 나를 떠나면 있나요 당신의 뜻이라면 또 한 번 눈이 멀어도 가슴에 내 사랑을 혼자 남겨졌나요 그리워 목이 메어와 그 이름을 부르지만 남겨진 초라한 내 모습을 기다릴 세월도 없이 차갑게 나를 잊으라 떠나면 있나요 당신의 뜻이라면 또 한 번 우리 멀어도 가슴에 내 사랑을 묻어내고 기다릴 세월도 없이 차갑게 나를 잊으라 나를 떠나면 있나요